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네요. 제이스토크. 저희 캐나다 구스의 한 코너죠.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 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관련된 뭐 소식이나 잡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인데요. 녹음이 한동안 뜸했던 건 이 토론토가 시즌 초반에 정말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.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 슬럼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. 그나마 좀 요즘 들어서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고나 할까요? 오늘이 5월 24일인데요. 오늘 낮에 이제 밀워키와 인터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. 8-4로 토론토가 승리했고요. 홈런이 4방이나 나온 그런 좀 화끈한 경기였는데 제가 시즌 초반에 토론토가 매우 부진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패닉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한 달이었어요. 4월 초에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뭔가 좀 뭔가에 홀렸는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기는 겁니다.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에 날려먹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. 거의 뭐 10경기 가까이를 연달아 패배하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게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주전 선수들의 대거 부상으로 이탈한 뭐 그런 탓도 있고요. 모르겠어요. 이유 없는 그 슬럼프라고나 할까요? 아니 못하는 건 이해해도 뭐 매년 잘할 순 없으니까요.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의 부진이었어요. 지금 뭐 시즌 시작한 지 뭐 지금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오죽했으면 5월 초에 완전히 올 시즌을 포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팬들과 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이런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트레이드 마감 전에 이제 주전 선수들을 다 팔아치우자 그렇게 해서 좀 쓸만한 유망주들 대거 영입을 해서 팜도 좀 꽉꽉 채워놓고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 수준의 좀 젊은 선수들 많이 데려와서 이제 리빌딩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좀 꺼져가는 불씨를 좀 어떻게 다시 살려볼까 하는 뭐 이런 논의도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요. 지금 현재 지구 1위인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죠. 거의 뭐 시즌을 시작하자마자 뭐 우리는 리빌딩 모드로 간다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 스타급 선수들이 빠지고 그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선수들이 의외의 활약을 해줘서요. 지금 현재 지구 1위에 올라섰습니다. 뉴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일 텐데 앞으로 만약에 토론토가 주전 선수들을 다 팔아치웠을 경우 바로 그런 뉴욕을 롤모델 삼아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려서요 승률이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. 현재 21승 26패, 아직 5할 승률에서 5경기가 지금 부족한데, 이제 내일 하루 경기가 없고 금요일부터 이제 토론토 홈에서 10경기가 연달아 벌어지니까요. 아마 그 10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희망을 계속 가질 것이냐, 아니면 정말 파이어 세일이라고 표현을 하죠. 팀의 주축들을 다 팔아치울 것이냐, 이것이 아마 앞으로 한 10경기 홈에서 치러지는 이 10경기에 달려있다고 아마 봐야 할 겁니다. 저는 팬으로서 한 7경기 정도 이기고 한 7승 3패 정도의 성적을 거두어서 이 좀 힘이 하나마 지금 이 미약한 불씨를 계속 좀 살려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좀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, 뭐 야구는 뭐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. 정말 그 와일드카드 자리까지 이 승차가 한 뭐 10경기 정도 나지 않는 이상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빠진 선수들을 보면요. 부상으로 뭐 2015년 아메리칸 리그 MVP 3루수 조시 도널슨 선수가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빠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역대급 유격수죠. 트로이 트루이츠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. 작년에 거의 뭐 에이스급 활약을 했죠. J.A. 햅 선수 작년에 20승을 거뒀는데요. 이 선수가 갑자기 팔꿈치인가요? 어깨인가? 좀 불안한데 좀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랫동안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거기에 선발의 한 축을 또 담당해 주던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선수도 좀 데드암 증세에 좀 비슷한 그런 이유로 잠시 좀 빠져 있는데 회복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모르겠어요. 돌아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주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뭐 명실상부 에이스였죠. 에런 산체스 선수, 젊은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지금 손가락 부상, 그 손가락에 물집이 자꾸 잡혀서 올 시즌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작년에 15승을 올렸나요? 그리고 방어율 정확하게 3점을 기록했는데 아메리칸 리그 방어율 순위 1위였죠. 네. 토론토가 그 토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파이어볼러 노아 신더가드 선수를 RA 디키 선수 트레이드에서 내주면서까지도 끝까지 잡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이런 에런 산체스 선수인데, 이 손가락 부상만 아니면 정말 뭐 노아 신더가드 선수급의 활약을 해주는 선수지만 올 시즌 이상해요. 손톱도 깨지고 물집도 자꾸 좀 잡히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그래 좀 희망적인 좀 그런 부분은 정말 희망을 갖지 않았던 그런 전력 외 선수들이 정말 뜻밖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뭐 수비력은 최고지만 이 방망이가 굉장히 약했던 케빈 필라 선수, 중견수죠. 이 선수가 완전히 각성을 해버려서 타격으로 지금 이 팀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안타수로는 지금 1위에 올라 있을 거예요. 지난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두 경기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불방망이를 휘둘러주고 있습니다. 저스틴 스모크 선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. 이 선수가 1루수거든요. 뭐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유망주 시절에는 뭐 1라운드에 굉장히 일찍 지명이 될 정도로 시애틀 구단에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던 선수인데 막상 1군에 올라와서는 이 실력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시애틀이 토론토로 거의 뭐 방출 비슷하게 트레이드를 시켜버렸는데 토론토에서도 뭐 몇 시즌 보내면서 이 살아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근데 올 시즌 들어서 어마어마한 장타력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. 토론토에서 홈런 현재까지 10개로 지금 홈런 순위 1위에 올라 있고요. 타점도 좀 30개로 지금 1위에 올라 있습니다. 정말 뜻밖의 활약이죠. 평소 같았으면 타율도 한 2할 2푼에서 한 3푼 정도의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삼진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타격이 약한 그런 좀 약점이 있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지금 2할 8푼? 네, 그 언저리를 계속 머물면서 물 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케빈 필라 선수와 저스틴 스모크 두 선수가 거의 뭐 뜻밖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인 좀 그런 상황이고요. 반면에 그 거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죠. 호세 바티스타 선수. 그 배트 플립으로 유명한 그 선수와 이제 모두의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던 이루수 데본 트래비스 선수가 거의 뭐 4월 한 달 동안 최악의 부진을 겪어서 뭐 2할 타율도 과연 올 시즌 넘어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좀 자아낼 정도로 부진을 겪었는데 5월 들어서는 뭐 거의 4할 때에 가까운 지금 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할 뭐 5푼, 6푼 뭐 이 정도 타율이 순식간에 지금 2할 5푼까지 올라갔습니다. 거의 뭐 이런 활약이 없어요. 거의 뭐 매일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타율을 굉장히 빨리 정상화 시켜놨는데 특히 트래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장타력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 호세 알투베 같은 그 휴스턴의 교타자 같은 좀 그런 토론토의 장여조 선수 정도 되려나요?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5월 들어서만 2루타를 14방을 쳤습니다. 타 순위로 지금 2위인가 3위일 거예요. 아메리칸 리그에서. 그게 다 5월달 지금 한 3주 동안 몰아친 겁니다. 엄청납니다. 쳤다 하면 2루타이더라고요. 장타력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갑자기 뭐 신들린 듯한 그런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죽했으면 이 토론토 팬들은 더블 더블 뭐 이렇게 별명을 불려 뭐 그렇게 붙여줬는데, 더블 더블이 캐나다에서 유명한 뭐 캐나다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. 팀 홀튼스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뭐 도넛도 팔고요. 저희 캐나다 구스에서 엄청 많이 언급이 됐던 그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거기서 파는 그 커피 종류예요. 굉장히 잘 팔리는 그 베스트셀러 커피입니다. 더블 더블 말 그대로 커피에 이제 설탕 둘, 크림 둘 뭐 이렇게 넣어서 더블 더블이라고 불리는데 달달하고 교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커피인데 그 팀홀튼스 그 더블 더블 커피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데본 트래비 선수한테 더블 더블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. 치기만 하면 이루타니까. 뭐 지금 4위인 템파베이 레이스와는 한 경기 반차고요. 1위 뉴욕과는 지금 7경기 반차가 나고 있습니다. 빨리 따라잡아야죠. 6월 한 달 동안 따라잡지 못하면 뭐 거의 뭐 올스타급 올스타 팀 선수들로만 거의 뭐 구성된 이 토론토 라인업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. 뭐 가망이 없는데 계속 이 고액 연봉 선수들 붙잡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10경기 한 앞으로 한 보름 정도에 이 토론토가 어느 방향으로 이 갈피를 잡을 것인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. 아마 에킨스 단장과 샤파이로 사장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타격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. 지금 성적도 거의 반등 세고 선발진도 한 두어 명의 그 정말 주축 선발 투수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뭐 어떻게 좀 이하님은 잇몸이다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있어서 이 네임드 선수들이 하나둘씩 복귀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확 나아지지 않을까. 이 토론토가 또 저력의 팀이니까요. 아무튼 뭐 그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뭐 플레이오프 불씨를 계속 잘 살려 나가봐야죠. 아직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 남자의 팀입니다. 이 장타, 호쾌한 장타, 그리고 홈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. 매력이 굉장히 많은 상남자들의 팀, 뭐 한국에서 야구 팬들은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팀입니다. 작년에는 거의 뭐 아메리칸 리그 최강의 선발진까지 구축하면서 투타가 완전히 뭐 이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완전체 팀을 가졌었는데 올 시즌 좀 많이 불어나네요.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KBO와는 확실히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메시니, 호날두니 뭐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진 않는데요. 요즘에 좀 손흥민 선수 활약하는 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축구보다 야구를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축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들만 좀 챙겨서 보는 거 빼고는 딱히 뭐 축구를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야구가 저는 훨씬 매력있는 스포츠인 것 같고 재미도 있고요. 한때는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아이스하키에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하키보다도 이제 야구만 거의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말 재밌어요. 메이저리그는 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좀 마력 같은 게 있어서요. 캐나다 구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대부분 뭐 캐나다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서 청취를 해주실 것 같은데, 토론토는 현재 메이저리그 유일한 팀이에요. 좀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 너무 그 류현진 선수의 LA나 오승환 선수의 세인트루이스, 너무 이런 팀, 한국 선수들 있는 팀만 응원하지 마시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한 6월 중순쯤에나 저는 다시 제이스토크로 돌아와서 부디 그때쯤이면 토론토가 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위 정도까지만, 지구 3위 정도로 올라서 있는 좀 그런 좀 기분 좋은 상황을 그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뭐 잘 하겠죠. 부상자 명단에 오른 그런 스타급 선수들이 올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돌아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성적 좀 내고 반등의 그런 좀 불씨가 좀 확실히 보인다 좀 생각이 되면, 그런 판단이 되면요, 제가 기분 좋게 또 제이스토크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 제이스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